Yo.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나는 놈을 고정 말 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담아 주신 나라겠지 How you feel? 지금 기분이 어때? 사실 난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해 나는 내가 개지 돼지인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와서 진주 먹거릴 거네 카트랙 예전보단 저 짓부서 소원했던 슈퍼히어 이제 진짜 된 것 같아 근데 갈수록 뭐 말들이 많어 누군 달리라고 누군 멈춰서라 해 얘는 숲을 보라고 걔는 들꽃을 보라 해 내 그림자 나는 망설이 이라 쓰고 불렀네 개그 되고 나서 망설인 적이 없었네 무대 아랫던 나는 조명 아랫던 자꾸 나타나지 나기처럼 뜨겁게 자꾸 나 노려보네 야기수에 시작한 거지 벌써 이제냐 넌 그냥 들어주는 네가 있단 게 막 좋았던 거야 가끔은 그냥 싹 다 헛소리 같아 샤면 나오는 거 알지 시기 같아 나따위가 무슨 뮤직 나따위가 무슨 춤 나따위가 무슨 소명 나따위가 무슨 뮤즈 내가 아는 나의 그 어쩜 그게 사실 내 전부 세상은 사실 아무 관심 없어 나에서 툭 지칠리지도 않은 후회들과 매일 밤 싱그럽게 뒤굴고 돌릴 길 없는 시간들이 습관처럼 비틀어도 그때마다 날 또 이렇게 세운 걸 최초의 질문 내 이름 석샤 그 가장 앞에 white bus so I'm asking once again yeah. Who the hell am I? Yeah. Tell me all your names baby Do you wanna die? Oh. Or do you wanna go? Yeah. Do you wanna fly? What's your show? What's your drink? Do you think you're live? I don't know, man. But I know one thing. Yeah, my name is Tony. 내가 기억하고 사람들이 아는 나 나토록 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난 날 속여왔을지도 뻥쳐왔을지도 더 부끄럽지 않아 이게 내 영혼의 지도류 마술 넌 절대로 너의 혼돈을 내지 마 따뜻히도 차갑게도 될 필요 없으니까 가끔은 위선적이어도 위약적이어도 이게 내가 걸어두고 싶은 내 방향에 첫도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네가 사랑하는 나 또 내가 빚어내는 나 웃고 있는 나 가끔은 울고 있는 나 지금도 매번 매순 가사라 숨쉬는 persona Who the hell am I? I just wanna go I just wanna fly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voices till I die I just wanna give